사연을 담고 병자 호랑 소용세자 볼모된 사연 병사나간 천대별구 삼백의 고장 용서바 이곳을 삼는 상주의 자랑 옛날 백사장 간 곳이 없는 역사 속에 차천대 병자호란 소용세자 볼모된 사연 천대별구 삼백의 고장